Everything. Everything. Everything. 해 터지네. Everything. Everything. Everything. 떨어지네. 너 때문에 나 이렇게 망가져. 그만할래 이제 나 안 가져. 못하겠어 뭐 같아서. 제발 핑계 같은 건 삼가져.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. 네가 한 모든 말은 안 돼. 진실을 가리고 나 찢어. 나 찍어 나 미쳐. 다 싫어 전부 가져가. 난 네가 그냥 리워. Everything, everything, everything, everything. 제발 좀 꺼져. 미안해. 아니었다고 해줘.